그 무슨 사연이길래 그리운 네 눈앞에 두고 서로가 만날 수 없나. 즐거지요 음안주로 산물고 지운 채로 백년을 하루같이 남이 아닌 남이 되어 가슴 망치는구나. 사연 때문에 그리운 네 눈앞에 두고 그 품에 안길 수 없나. 여필 정부 일부종사 여자의 길이 사람을 떠났던가 내 어이 떠나